술 마시고 노래하고 숨을 쉬어봐도 가슴에는 하나라도 슬픔뿐이네.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. 속에 뚫려진다 한 마리 예쁜 고래 하나가 No!